야. 네. 오늘 목요일 새벽 예배는 정말 소유자의 힘을 발휘해서 오신 분들 제가 사랑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 잠깐 나누고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으로 오늘 새벽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간 가운데도 부족한 저를 통하여 그리고 삼키게 하심을 믿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저희 이 자리에 함께 모으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며 오늘의 길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욱 온전한 것을 사모할 때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회개케 하시고 또 우리의 그러한 찢은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시사 그의 산소망 되시고 능력 되심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 눈을 뜨고 또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 여러가지 상황 가운데 육신의 감정으로 휘둘릴 일이 있지라도 부절히 성령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넘어져도 일어나고 부절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좌정하시어 하시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할 때 간절히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경원 목사님 저랑 시작할 때 함께 만들 수 있고 정말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자랑하고 또 하나님 안에 함께 동역함이 물론 가장 근본이겠죠. 이렇게 찬양하실 때마다 정말 크신 은혜가 이성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함께함을 지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의 여러가지 그 사정을 헤아려 주셔서 같이 찬양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저기 진윤준 목사고요. 부산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신부하고 있습니다. 보통 아직까지는 이제 진동성 목사님의 아들로 아시면 되겠네요. 오늘 말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과 또 교단과 또 공부 목사님들과 또 배당해 주신 여러 교육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와 같이 마지막 날 새벽 예배에 함께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 준비하면서 가장 저의 개인적인 입장 안에서 성공적인 설교는 짧아야 한다. 오늘은 짧아야 한다. 이런 마음으로 준비했지만 아직 목회 연연이 길지 못하다 보니 또 개인의 욕심이 발휘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일들에 여러 가지를 제가 감하여 특별한 간증 없이 하나님 말씀만 함께 나누며 그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네. 오늘 제가 본문으로 삼았던 것은 다윗의 시편 30편이었는데요. 그냥 바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 말씀을 성경 있으시면 찾아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다윗의 시를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시를 살펴보면 다윗은 정말 감사하는 예배자였더라고요. 그의 상황과 그의 모든 삶의 습관들이 사실 녹록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의 타인만을 그렇게 기억하기를 즐거워할지 모르지만 그의 평생을 두고 봤을 때 그의 환경의 차지를 떠나 그의 감정적인 소모들이 어떠했을지를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그럼에도 그의 시편을 보면 여러 가지 감정들이 문제되어 있지만 환경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 절박함으로 간구하고 기도하고 애통하고 또 때로는 누군가를 저주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자기의 열린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의 관계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되게 아주 불편한 상황이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화냈다가 근데 거의 대부분의 마무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그의 기도가 또 그의 예배가 끝을 맺더라고요. 사울을 그의 동굴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새벽을 깨웠다 라고 얘기하며 상황이 달라지며 없을래도 하나님의 충만한 기도 가운데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읽으신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것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저희 문화와 저희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는 일들이 일상처럼 들어와 있어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는 영역에 관하여 머리로는 알고 있으나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데도 별로 이렇게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긴 젊은 시기를 지내왔었습니다. 제가 지금 목사로 있으면서도 제가 육신으로는 항상 기뻐할 수 없겠더라고요. 이 찬양으로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온전히 그 찬양이 완전 저희 우리의 모든 감정이 동화되어 그 순간 정말 놀라운 예배자로 서 있는 것 같지만 저희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의 육신의 태도 가운데 진정 나의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 감사할 수 없더라고요. 기뻐할 수 없고요. 기도하지 않는 것도 또한 마찬가지의 어떤 그 우리의 육신의 논리 안에서 참으로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18절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는 말씀을 놀랍게 위로합니다. 제가 초등의 비유로 유치하게 조금 말씀드리면 리모컨으로 작동한 모든 원리들이 블루투스도 마찬가지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전원이 없으면 그래서 아무리 리모컨으로 뭔가 작동 키고 끄고 뭐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RC 차라든지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입니다. 외부적인 공력, 뭐 건전지라든지 뭐 충전지라든지가 그 안에 본디 움직여야 될 물체 안에 들어있어야만 리모컨에 따라서 또 그 리모컨을 움직이는 자에 따라서 작동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뜻을 이루실 때 복음을 완성하셨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친히 능력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봉사에 감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는 말씀대로 예수님 안에서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감정이 휘둘려서 난 감사할 수 없어 라고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린다면 설령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삶이 끝이겠지만 우리가 육신으로는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온전히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곧 성령의 그 능력을 힘입어 감사를 선포할 때 우리의 삶에 감사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다 이해가 안 돼도 형편이 좀 녹록치 않아도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분명히 도전하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 말씀은 기뻐하라는 기도하라는 축하하고요. 감사의 초점을 두고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준비했었는데, 감사하라는 이 감사하라 말씀하시는 면면을 우리가 마땅히 묵상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온전히 살펴보면, 이 감사하라는 그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시 어떤 율법적인 조항으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시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 나 감사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나는 봉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갖지 않았어요, 하나님. 라고 애통해하며 아주 그냥 그 자복함 가운데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명령으로 다시 우리가 율법 아래 놓여 죄된 육신의 태도를 발견하게 하시면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쁘고 빠듯한 세상, 사실 우리가 지금 요즘 사회를 피로사회라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아주 피곤하고 힘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어떤 그 성도의 삶 가운데 세상을 사는 사람보다 더욱 아주 이 철저하고 세밀한 어떤 규율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욱 큰 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무게와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와 사랑이 여러분 강요될 수 없더라고요. 제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는 것이 강요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더라. 너도 사랑해! 어? 사랑하는구나! 그런데 우리 안에 감정이 사랑의 감정으로 일어나겠습니까? 제 머리가 좀 크고 나서는 너 왜 나에게 감사해? 이러면 감사한 것이고 얼굴 보기도 싫더라. 만나는 자체가 부담스럽고 불편하다.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안에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된 삶을 살게 하는 열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것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그와 같이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음을 선포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남의 혼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그 고침을 받은 사람 중에 예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이방인 취급받는 사마리아인 한 명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로 인간적인 감정으로 제가 이렇게 동감을 이루어볼 때 매우 서운해하셨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쭉 읽어드릴 텐데요.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떤 뭐 통계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가 열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제사장에게 나병 환자의 그 노인 그 나음을 받은 것에 대한 확인의 과정 안에서 그들은 제사장이 가는 일이 더 우선시 되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우리의 인성으로 또 우리의 죄성으로 우리의 뿌리 깊은 그 옛사람의 구태로 바라볼 때에도 감사는 열에 하나 정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청년 중에 주차장 사업을 하는 한 친구가 있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주차장에 자리를 비우냐 전화를 해서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자기의 그 시간을 양심껏 계산해서 돈을 두고 간다든지 하는 사람이 10명 중 1명이랍니다. 그래도 우리가 여기 앉아서 그렇지 사회적인 생활을 하는 한 그냥 자연인으로서 볼 때 혹여 그걸 누가 내? 그걸 왜 내? 라고 여기는 마음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육신의 어떤 그 기본적인 태도 또 이런 어떤 세상의 어떤 상의 안에서 우리가 갖는 심적인 고통 형편들 감사조차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커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가 큰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죄인으로서의 어떤 존재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하는 삶에는 새 사람으로서의 반드시 도전이 필요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은 킹덤에서는 또 생각으로 같은 단어로 생각을 넣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중생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또는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그리고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자녀를 키우다 보니 자녀에게 여러 가지를 훈육하게 됩니다. 감사하라는 말도 하게 되죠. 그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뭐 그 본인 종아리에서 이해를 좀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뭐 때로는 그 부모의 자식 간의 그 훈육의 어떤 관계 안에서 여러 가지 감정적인 소모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을 놓지 않고 그렇게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은 그게 아이에게 잘 되는 길임을 아니까 가르치고 또는 훈육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중생하여 새롭게 태어났을 때 우리가 신분적으로 어떤 그냥 주민등록증처럼 또는 어떤 표를 하나 받아서 이 세상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마지막 날에 입장권 내든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백성으로 변화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이며 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체험하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로부터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또 기억하는 것까지 우리 각자가 받은 은혜는 너무나 크고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하고 또한 감사하지 않는 마음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그의 마음을 전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는 감사하는 자와 감사를 받는 자의 깊은 관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에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의 우리가 이야기에서 다른 아홉 나병 환자는 몸의 고침을 받았으나 감사하러 온 이 사마리아에게 그것을 너의 믿음이라고 일컬으시며 더 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그냥 의미 안에서 하나님 믿는 어떤 아는 것에 많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실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믿음이 갖고 있는 어떤 성질들을 조금 저의 삶 가운데 조금 많이 놓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나의 원하는 대로 나의 바라는 것들을 이루고자 내가 가진 목적을 두고 내 마음이 갖는 자기 신뢰나 자기 어떤 의식과 관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협통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이 가지고 있는 성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뢰일 수도 있고요. 뭐 마귀들도 예수님 곧 하나님의 한 분임을 알고 그들도 그들끼리 떠들고 인정하죠. 그러나 믿는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것처럼 실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함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순종이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우리의 인간적으로 우리의 감정의 차원 안에서도 참으로 풍성한 것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려요. 여러분도 누군가 나와 함께 관계 지어지는 사람 중에서 참으로 기분 좋게 하고 참으로 감격스럽고 같이 있기만 해도 좋은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에게는 그의 존재만으로도 내 마음에 어떤 고마움이 감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참으로 은혜를 받았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감격이 바로 성도의 찬송이고 예배고 믿음의 모습인 것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진정한 믿음으로 우리의 경배와 찬양, 감사와 예배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말씀에 마치 누가복음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과 같은 믿음의 구절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예칭으로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데요. 6절 말씀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형통함을 이루기 위한 내 믿음의 태도에 감사라는 것을 제가 대입하여 말씀을 다시 봤더니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고요. 단순히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믿습니다. 그리고 좀 더 우리가 위에 그 적극성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이룰 수 있고 내가 받고자 하는 것들을 또 받을 수 있고 이런 가치 안에서 정말 그 상대와의 호환성이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을 조금 저는 의구심을 좀 가졌었거든요. 이 말씀에 믿음을 감사로 대꾸하여 제가 봤더니 감사가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에게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마땅히 더 크고 놀라운 복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자기 인간적인 바람의 수준에서 그냥 자기 나병의 나음을 얻었다면 그것이 그 자신에게는 은혜고 축복의 모든 것이겠지만 오히려 영생을 얻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차라리 그냥 뭐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불편은 감수하면서 선택의 의미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완전히 하시지만 우리가 영생을 선택하는 편이 훨씬 더 유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홉 명의 남자는 나병 고침 받았지만 더 좋은 것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왜요? 내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감사에 관해서 필히 이 상호작용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니까요. 감사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어떻게 원하심을 가지고 있는가 신명기서의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 거의 그 직후로부터 미리부터 염려하셨습니다. 감사가 사라질 것을 우리가 참으로 이 저녁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그 감정까지도 온전히 느낄 수 있지 않았습니까? 목사님의 간증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을 또 그들의 관계에서의 삶을 조금 느껴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신명기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해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절기를, 감사의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시면서 그것이 영원한 규례라고 하셨을 때 그 감사가 그들에게 새로운 어떤 그 어려움이 되고 부담이 되고 짐이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광야 생활 동안 넘치는 만나의 삶과 때로는 그들의 불평 가운데 응답하셔서 고기를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고 헤어지지 않는 옷과 헤어지지 않는 신발의 체험을 하게 하시고 그와 같은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그들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농사를 지을 때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노력으로 행한 것이라 기억하실까봐 할까봐 하나님께서 미리부터 초실절이라고 하죠. 천년제를 바치는 규례대로 또 뭐 수장절까지 그들에게 감사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는 인간의 죄성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절기를 주시고 그와 같이 하나님을 만사에 인정하고 감사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만나를 먹을 때나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두어 먹을 때나 하나님께서 주심은 동일한데도 그 해가 반복되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새롭게 또 일어나고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그들이 상실해가 할 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역은 소멸되어 가고 완전히 자기의 힘과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노력으로 이루어가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일들을 철저히 경계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산상집회에서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그 놀라운 만나와 같은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아 이건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고 하늘의 양식이다라고 여기는 놀랍고 귀한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이 아침 그와 같은 감사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각각 여러분의 곳으로 돌아가셨어도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서도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에서도 그렇게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고 나의 오늘로부터 나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늘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부터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상에서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관계의 놀라운 축복 안에서 감사를 잃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감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은 뭐 마땅히 여러 가지로 아마 돌아가시기도 바쁘시고 정리하고 또 출근하시는 일들로 애쓰실 텐데 이 시간으로부터 우리 모든 뭐 육체의 힘이 발휘되는 모든 상황 안에서 하나님 함께 하심에 대한 감사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기 감정이 연합되지 못하여 마치 감사할 것이 없는 것처럼 나의 마음이 분비함에 있더라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로 회복하며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며 내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회복하며 우리 시간 함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만 온전히 그와 같은 법령으로만 우리가 받을 때 마치 우리의 영혼은 더욱 쪼그라진 것과 같아 숨 쉴 수 없을 것만 같아 나의 상황이 더욱 매몰되어 버리는 나의 심정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은 온전히 우리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그런 간절한 애씀으로 나의 그 공로를 높이려는 그 인간의 태도는 아니었나 돌아볼 때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먼저 내 안에 성도로 임재하셨음을 내가 회개하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찬양해서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거룩한 영을 부으셨사오. 두려워해야 할 만나는 이 세상의 것들에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오. 다윗이 요셉처럼 속에 모든 일이죠. 하나님의 성도라 칭함을 받는 우리하고부터 신약까지 육신의 성질 우리와 동일한 그들의 감사의 모습을 주위의 삶 가운데 나타내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온전히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상황을 새롭게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말의 감사가 우리의 마음의 감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감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 나의 모든 공명을 아시는 주 나의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과 내 마음의 연약함과 나의 관계 안에서의 불평과 먼저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신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우리의 육신의 그 태양을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짓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충만한 기회 모시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의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참여하는 주의 귀한 백성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더 온전한 것들을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주님만에서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예배에서 감사하며 주의 귀한 백성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감사의 영광이 되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문제들 안에서 내 마음의 상처가 안에서 있을 뿐인 걸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